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해서 2017년 백두산 윈칭송 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이며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위원장인 다미안 오구본나 나이지리아 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이 최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